자, 어저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제 교회 성장의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 여기에 첫 번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ntonces ayer nosotros hemos visto cuál es el poder para crecer la iglesia. 첫 번째는 그 비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Primero yo dije es visión. 그래서 이 목회자의 비전은 교회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Y por eso visión tiene una relación íntima con crecimiento de la iglesia.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Porque nuestro Dios siempre trabaja con hombres. 그 일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바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Entonces, ¿qué clase de hombre? Aquel hombre quien puede recibir visión de Dios.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을 때 그 비전을 같이 성도들과 공유하면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오늘날의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Entonces aquel pastor quien tiene capacidad de compartir el visión de Dios con los miembros, eso es el pastor que Dios está buscando.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실제 우리의 목회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일곱 가지 실제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Y también yo dije la manera como nosotros podremos aplicar el visión de Dios en nuestra iglesia. 여러분 어저께 일곱 가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Entonces en página 2 usted ven aquellos siete cosas hacen que tu visión se vuelve a una realidad. Aquí, ahí tiene siete puntos.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 비전을 그려가야 됩니다. Entonces tiene que guardar en su corazón claramente el imagen de visión que Dios nos ha dado. 그다음에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열정, 마음을 다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 비전 성취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Y tiene que guardar el gran anhelo de realizar visión del Señor en su corazón. 그다음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Y después nosotros debemos tener comunión con Dios para seguir adelante.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이 비전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Y debemos a concentrar en aquel visión. Para realizarlo. 그리고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방안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개발하고 조직 관리해야 합니다. Entonces después tiene que buscar la forma y con métodos y con plan y para realizar en realidad. 자, 여기에는 상당한 위험도 따릅니다만은 그 위험을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Y claro, ahí lleva mucho peligro y también tiene su precio. Uno tiene que estar dispuesto a pagar el precio.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지만 그 비전이 곧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Nosotros sabemos que Dios nos ha dado visión, pero eso no cumple de repente.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받았지만은 많은 시간 후에 백산에 되어서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Porque Abraham recibió promesa del Señor que va a tener hijo, pero para cumplirlo llevaba tiempo. 그래서 이 비전이 실천될 때까지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Y por eso hasta cumplir uno tiene que tener paciencia, tiene que andar.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성령의 능력 또는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Y también uno tiene que tener el poder del Espíritu Santo, de esa manera puede encontrar crecimiento de la iglesia. 그래서 목회자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고 사역해야 합니다. Y por eso siempre los pastores tienen que ser guiados siendo inspirados por el Espíritu Santo y de esa manera podrá cumplir su responsabilidad.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저의 간증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이와 같이 귀한 사역을 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Entonces como yo le di mi propio testimonio, de esa manera hoy en día también los pastores con el poder del Espíritu Santo y ellos hacen bien a su trabajo.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감동적인 사역을 할 때 교회는 날로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Entonces guardando la palabra del Señor, siendo inspirado por el Espíritu Santo, entonces de esa manera iglesia puede encontrar crecimiento. 예, 오늘 제가 이제 세 번째 교회 성장의 원동력 세 번째 기도의 능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ntonces hoy el tercer punto yo quiero compartir con ustedes el poder de crecimiento. En tercer punto es el poder de la oración. 자,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는 많은 책도 읽으셨고 또 많은 강의도 받으신 줄로 압니다. Yo sé que ustedes ya han leído muchos libros sobre la oración y han participado sobre un seminario que trata sobre la oración.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목회자들에게, 목회자가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교회 성장과의 연관해서 기도의 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Y ahora yo quiero compartir como pastor para pastor y también relacionando con crecimiento de la iglesia de esa manera quiero compartir. 목회자의 삶은 기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La vida de un pastor es la vida de oración.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머리들 먹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해야 합니다. Y para entregar, para alimentar a nuestra congregación, los pastores tienen que alimentar en la oración. 왜냐하면 그 양들은 나의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Porque esas ovejas no es mi oveja, es oveja de Dios.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이 목약하는 것은 마치 자기의 양을 먹이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Entonces, si uno si quiere ministrar sin oración, como si fuera esa oveja es como si propia oveja.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데 주님과 영적인 교통, 이 기도의 역사가 있어야 반드시 교회는 이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Y por eso, si un pastor si quiere a crecer a su iglesia, sí o sí tiene que dedicarse en la oración, comunión con Dios. 그러면 우리가 목회자로서 또는 우리가 사역자로서 기도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Entonces, ¿qué sucederá si los pastores que oran? 자, 내가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해도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 Entonces, si un pastor piensa que si yo estoy trabajando mucho, pero nuestra iglesia no crece. 내가 설교 준비를 아주 열심히 잘 준비하고 해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Y yo preparo bien el sermón y yo visito mis hermanos, pero la iglesia no hay crecimiento. 내가 상담하고 그다음에 조직 관리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만은 교회에 별다른 발전이 없습니다. Y yo aconsejo a nuestros miembros y yo planeo y yo hago las cosas, pero no avanza nuestra iglesia.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Por qué? Porque muchas veces nosotros no oramos, no estamos preparando bien.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할 때 놀라운 목회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El libro de Hechos nosotros vemos cuando la congregación oraba sucedían cosas.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 같이 찾으시죠. Y vamos a abrir la palabra del Señor. 사도행전 4장. Libro de Hechos capítulo 4. 자, 29절부터 29, 31절까지, 33절까지 읽으면 좋겠네. 29 al 34. Hechos capítulo 4. 32절까지. 29 al 32. 자, 제가 한 절 읽을 때 그다음 우리 이제 목사님이 그다음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Un versículo 29. Y ahora, Señor, mira sus amenazas y da a tus siervos que con toda confianza hablen tu palabra.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Que extiendas tu mano a que sanidades y milagros y prodigios sean hechos por el nombre de tu santo hijo Jesús.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Y como hubieron orado, el lugar en que estaban congregados tembló, y todos fueron llenos del Espíritu Santo y hablaron la palabra de Dios con confianza.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Y la multitud de los que habían creído era de un corazón y un alma, y ninguno decía ser suyo algo de lo que poseía, mas todas las cosas les eran comunes.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Cuando la iglesia primitiva comenzaron a orar, ¿qué sucedió? 자, 이 말씀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일곱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Y cuando vemos en estos versículos sucedió siete cosas. 여기 31절 보게 되면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고 말합니다. En versículo 31 dice que el lugar tembló. 그리고 기도하였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였다고 말합니다. Y cuando ellos oraron todos fueron llenos del Espíritu Santo. 기도하였을 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다고 말합니다. Y cuando ellos oraron, ellos podían anunciar la palabra del Señor con toda confianza.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Y dice que todos eran de un corazón y un alma. 기도하였을 때 저희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와 같이 자기 것을 자기 재물이라고 조금도 이렇게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Y nadie dijo que las cosas que eran suyo y las cosas les eran comunes.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많은 불신자들 세계 속에서 아주 매력적인 이러한 그 공동체로 보인 것입니다. Entonces de esa manera cuando ellos oraron, ellos como la verdad se unieron como una comunión. 그러므로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Y por eso con poder ellos podían a trabajar.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Y cuando nosotros oramos, entonces nosotros seremos llenos de Espíritu Santo.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Y Dios nos unifica en corazón en todas las cosas. 또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놀라운 봉사의 정신이 생깁니다. Y de esa manera ellos compartían las cosas sirviendo a nuestro Señor. 그러므로 이러한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성장해서 이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De esa manera la iglesia y los miembros convirtió como luz y sal en el mundo.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Y también hay bendición cuando nosotros oramos.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와 있고 시편 17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Y en San Juan capítulo 15 y también Salmo 17 dice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Y cuando nosotros vivimos dentro del Señor con la oración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Entonces Dios bendice 우리가 또 하는 사역에 많은 결실과 열매를 맺습니다. También va a haber muchos frutos. 그래서 여러분 교재 열 가지를 제가 기록했습니다. Entonces yo escribí los 10 bendiciones del Señor. 우리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교회 성장에 이 놀라운 능력의 축복을 받는데 그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 분명한 비전과 목적을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Y entonces cuando nosotros oramos al Señor, una de las bendiciones nosotros podemos tener seguridad sobre nuestros ministerios.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 의식이 살아납니다. Y cuando nosotros oramos, Dios nos muestra por qué 불신자들을 향한 구원에 대한 이 복음 전도의 열정이 살아납니다. Porque nos llamó y también nos da el fuego de desear y ganar almas perdidas.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 주시는 그 비전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Y también Dios renueva nuestra visión cada día. 이와 같은 사역에 목적에 또는 비전에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En ministerio, en propósito, en nuestro crecimiento, Dios nos da toda la seguridad.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같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과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서 승리적인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Y también Dios nos da la fuerza y también nueva conocimiento de la palabra para que nosotros podemos seguir adelante cada día más.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Claro, los pastores también no son perfectos. 여러 가지 물질의 시험 puede equivocarse en muchas cosas sobre económico 시험, en relación 또는 이성 관계에서 오는 시험 y también de diferentes sociedades 또는 어떤 그 명예적인 시험 también por su fama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부단히 계속해서 사탄의 역사로 다가옵니다. Hay muchas tentaciones en nuestro alrededor. 이러한 때 내가 승리해 이 목회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De esa, aunque con toda esa medio de tentación para que tengamos la victoria, es necesario que oren.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Cuando la persona que oren, entonces no caerá en esa tentación.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확신입니다. Y tercera cosa de bendición es la convicción.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교회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Porque Dios me llamó y Dios me entregó la iglesia. 반드시 하나님은 그 목적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Dios va a cumplir a su propósito. 여기 시편 37편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이 확신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있게 됩니다. Entonces en Salmo 37:4 dice, deleítate a sí mismo en Jehová. Entonces, en medio de oración, él tiene seguro y una convicción en su corazón.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처음 이민 교회를 개척할 때에 Y cuando ayer también yo dije cuando yo recién comencé una nueva obra, 우리 집사람과 저와 개척할 때 과연 교인들이 있을까 또는 내가 많은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았어요. Yo estaba preocupado, será que va a venir los miembros? Será que yo podré tener éxito en mi ministerio? Tenía mucha preocupación.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주신 소명 의식을 새롭게 하고 또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을 새롭게 했습니다. Entonces cada mañana en madrugada yo en medio de oración yo he renovado mi propósito de mi llamamiento y también visión que Dios me ha dado. Renové cada día más. 성령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Entonces cada mañana Dios me dio una convicción fuerte en mi corazón. 매주 새로운 교인들이 올 것이다. Entonces cada semana va a venir nuevos convertidos. 또 미국에 이미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왔을 때 이제 날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Entonces muchos que emigraron sin conocer al Señor a través de tu ministerio ellos van a conocer a Dios. 많은 학생과 젊은이들이 변화를 받을 것이다. Muchos estudiantes va a convertir. 또는 이제 평신도 가운데 선교사의 소명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Y también entre los miembros va a haber los misioneros 또는 신학교에 가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Y va a aparecer los jóvenes que van al seminario.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확신과 기쁨이 생겨났습니다. Entonces Dios me dio todas esas convicciones en medio de oración.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Y por eso cuando oramos nosotros podremos tener esas bendiciones de Dios. 그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Y cuando nosotros oramos Dios nos da sabiduría. 기도하지 아니하면 목회적인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Y cuando nosotros no oramos no podemos tener sabiduría para nuestro ministerio. 그다음에 다섯 번째 보게 되면은 우리가 목회할 때 잘못된 것을 시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Y también en número 5 cuando nosotros oramos Dios corrige a nuestros errores.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십니다. Y cuando nosotros oramos en arrodillando entonces Dios corrige a nuestros errores. 그래서 이제 목회 모든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또 잘못된 것을 깨닫고 새로운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Entonces de esa manera nosotros podemos corregir a nuestros errores y podemos andar un camino correctamente. 여섯 번째 보면은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En número sexta bendición es que nuestro corazón ya tiene a su lugar.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바뀌어집니다. Y todo el pensamiento negativo se desaparece y de pensamiento positivo ocupa en nuestro corazón. 기도하면서 자꾸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어집니다. Y cuando nosotros oramos, nosotros podemos pensar en misma manera con el Espíritu Santo. 내 육신적인 생각이 없어지고 점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Entonces, en nuestro pensamiento carnal desaparece, nosotros seremos guiados por el Espíritu Santo.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Y número 7 es que nosotros seremos perdonado nuestro pecado.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Y porque nosotros oramos, uno de los propósitos es arrepentir nuestro pecado y recibir el perdón de Dios.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Entonces de esa manera nosotros podemos gozar a nuestras gracias del perdón sobre nuestro pecado. 그다음에 여덟 번째 보면 마음의 평강이 생깁니다. Y octava es nosotros podremos tener paz interior.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언제나 내 마음 속에 진정한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Porque nosotros estamos caminando con el Señor, entonces la paz ocupa en nuestro corazón. 그다음에 아홉 번째 보면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Número 9 es que nosotros podemos experimentar el amor de Dios para nosotros. 그다음 열 번째 기도하면 목회적인 기쁨이 생깁니다. Entonces al último nosotros tenemos gozo hacia nuestros ministerios. 나는 목회하는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Por qué no tenemos gozo en nuestro ministerio? Porque no oramos.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열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여기 목회자적인 축복을 제가 말씀드려 만일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y yo dije aquí 10 bendiciones del Señor si oramos va a recibir pero si no oramos 목회의 기쁨도 없고 목회가 짐이 되어지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Nuestro ministerio para la iglesia será una carga con sin gozo alguna.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목회자라는 이런 확신이 없게 됩니다. Porque uno no puede tener una convicción sobre su llamamiento.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음에 이제 평강이 사라집니다. Uno no puede tener la paz si no oran. 우리의 생각이 점점 부정적이고 소극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ntonces nosotros ya cada día más nosotros disminuimos y también nosotros desaparecemos sobre nuestro llamamiento. 목회적인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No puede tener sabiduría.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점점 흐려집니다. Y nosotros ya no podemos ver claramente visión que Dios nos ha dado.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이제 목회자 되신 여러분 또 목회자 되신 여러분들 이 기도를 최우선에 두십시오. Entonces, hermanos pastores, nosotros debemos poner primer lugar la oración. 말씀 준비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Antes de preparar el sermón, oren. 신방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Antes de visitar a sus hermanos, oren. 상담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Antes de aconsejar, pide al Señor. 또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든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Antes de realizar algún trabajo, arrodíllense primeramente ante el Señor. 그때 하나님이 소명을 새롭게 해주시고. Entonces ahí renueva nuestra visión. 목회적인 지혜도 주시고. Dios nos da sabiduría. 열정도 주시고. Y también fervor.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목회자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Y nosotros podremos tener convicción que soy amado ante Dios.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교제해 보시게 되면 자,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Entonces en página 3 nosotros lo vemos. Entonces cómo nosotros oramos, debemos orar.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다 찾으면 좋겠습니다. Entonces vamos a abrir la palabra del Señor. Lucas capítulo 11. 1절로 4절 말씀이지요. Versículo 1 al 4.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Ahí aparece la oración de Jesucristo, Padre nuestro. 제가 읽을 때 그 다음 절 우리 같이 읽어 주시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Entonces Lucas capítulo 11 versículo 1 y aconteció que estando él orando en un lugar como acabó uno de sus discípulos le dijo Señor enséñanos a orar como también Juan enseñó a sus discípulos.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Y les dijo, cuando oraréis, decid, Padre nuestro que estáis en los cielos, sea tu nombre santificado, venga tu reino, sea hecha tu voluntad como en el cielo, así también en la tierra.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El pan nuestro de cada día, danoslo hoy.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Y perdónanos nuestros pecados porque también nosotros perdonamos a todos los que nos deben y no nos metas en tentación mas líbranos del mal.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방법에서 우리는 한 다섯 가지 내용을 찾아보게 됩니다. Y aquí nosotros podemos encontrar cinco significados. 첫째,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Entonces, primera manera que debemos hacer es primero nosotros debemos alabar.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많이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Por eso siempre antes de nuestro culto nosotros alabamos primeramente.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Es entrar en la presencia del Señor.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Es como nosotros tener relación con Dios ante todos.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Y por eso aquí dice Padre nuestro que estás en los cielos santificado sea tu nombre.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Entonces nosotros debemos saber quién es nuestro Dios.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Él es creador del universo y él es nuestro salvador quien entregó la salvación.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También debemos saber que cómo Dios obra en medio de nuestra vida cotidiana.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Si primeramente nosotros conocemos a Dios y sabemos cómo están obrando en medio de nuestra vida, de esa manera podremos agradecer a nuestro Dios.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 이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Por eso antes de oración debemos conocer a nuestro Dios.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Debemos agradecer al Señor quien nos está guiando y protegiendo a nuestra vida.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의 연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협도 협력 관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Y nosotros debemos comprender que nosotros debemos realizar a nuestro ministerio cooperando con nuestro Dios.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이 과테말라 또는 이 지역의 모든 나라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Entonces la voluntad del Señor que está realizando en el cielo debemos orar para que esa voluntad que sea realizado en Guatemala, en nuestra iglesia, en nuestra familia, en nuestro barrio.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Y por eso debemos pensar en medio de oración cómo la voluntad del Señor podrá realizar en nuestras vidas de vida realidad. 하나님의 뜻을 늘 찾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Entonces debemos buscar a Dios y también debemos buscar a voluntad del Señor en nuestra vida. 그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이제 고백하려고 또 이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Y también el tercero es que nosotros debemos arrepentir a nuestro pecado y también pedir la necesidad de nuestra vida.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 Entonces por eso primeramente debemos saber quién es Dios.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Entonces y después nosotros debemos agradecer al Señor porque está obrando en nuestra vida.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고. Y también debemos orar para que la voluntad del Señor sea realizado en nuestros alrededor también. 그 다음에는 반드시 나의 모든 소원을 특별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Y también a decirnos nuestra petición ante nuestro Dios. 그러므로 오늘 여기 이제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Y por eso Jesús nos enseñó que oráramos como danos nuestro pan diario.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Hermano, nuestro Señor suple a toda nuestra necesidad.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의 이제 양식도 공급해 주십니다. También nos da el pan de cada día que necesitamos en nuestras vidas, nuestro cuerpo físico. 또 영적인 양식도 공급해 주십니다. También pan espiritual.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Y también nosotros debemos orar no solamente para mí sino para los demás también. 그다음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También debemos pedir sabiduría.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에 또는 우리의 사역에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Y también vamos a pedir que prospere a nuestra familia y nuestra vida. 기도할 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Pero nosotros debemos pedir específicamente.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또는 하나님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명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Entonces pídele al Señor, Señor, esto es lo que yo necesito y aquel persona es lo que necesita es tal cosa. Específicamente debemos pedir. 우리 이제 막내딸을 제가 늦게 낳았습니다. Y yo tengo cuatro hijos, pero mi última hija es en mi edad muy avanzada. 사실 nació. 그 막내 딸을 우리 집사람이 임신했을 때 우리 집사람도 몰랐습니다. Y el momento de embarazo mi esposa tampoco lo sabía. 왜냐하면 뭐 그때 나이도 적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조금 이상하다고 그래서 아 혹시 하나님이 또 아이를 주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Entonces cuando ella sintió algo, entonces y ella ya tenía suficiente edad avanzada y no sabía que estaba embarazada, pero yo sentí, quizás Dios nos dio otra vida y agarró la mano y fuimos al hospital. 그래서 의사에게 검사를 받으니까 벌써 여러 주가 되었습니다. Y cuando examinamos dijo que ya pasó cuántas semanas ya. 얼마나 우리 집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면 자신이 임신한 것도 몰랐을까요? Mi esposa era tan espiritual, entonces ni sabía que estaba embarazada. 그런데 이제 태어난 그 아이가 상당히 영적입니다. Pero aquella hija, yo veo que es muy espiritual. 우리 이제 셋째 딸도 신학을 전공하고 성경을 이제 전공했어요. 대학에서. Mi tercera hija también ella es estudió seminario y también estudió sobre materia Biblia.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막내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이 되는데 걔도 지금 신학을 전공하려고 합니다. Entonces mi última hija ya está en punto de graduar bachillerato secundaria y ella también quiere entrar en seminario. 작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시험이 있었습니다. 학교 시험이 있었습니다. Entonces año pasado tuvo examen. 그런데 시험 준비가 부족해가지고 내일 시험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12월 달에 시카고에 12월 12월 그때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와갖고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Era el época de diciembre en Chicago, en Estados Unidos, cuando neva mucho, no van a escuela. Entonces ella no estaba bien preparada el examen y deseaba que quizás mañana que no vamos a la escuela. 내일 눈이 많이 와서 학교가 문을 닫고 공부를 안 하면 시험도 안 치니까 시험 준비를 잘해갖고 시험을 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기도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Entonces ella pensó que si no me voy mañana a escuela por nieve, entonces yo podré tener tiempo para estudiar. Por eso me pidió que orara por algo.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했냐면 저희 집사람의 어머니, 저희 장모 LA에 계신 지금 연세가 95세인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내일 눈이 많이 와서 학교 문 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Entonces ella pidió a mi suegra, quien tiene 95 años, pidió abuela, oren para que mañana nieva y para que yo no voy a la escuela.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Hermanos, ¿sabe qué sucedió? Sucedió algo increíble. 눈이 와가지고 정말 거짓말 같은 이야기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공부 안 합니다. 시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할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게 돼요. Hermano, ¿sabe qué sucedió? Toda la noche nevó. Y entonces el día siguiente en escuela llamó a cada alumno, mañana no hay clase, ni examen, puede descansar. Entonces mi hija supo, Dios escucha la oración de mi abuela. 그래서 제 딸이 이제 그 다음에 쉬면서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험을 잘 쳤습니다. Entonces ella estudió bien y al final podía tener.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Entonces hermanos, nosotros debemos saber a pedir orar específicamente. 오늘 밤에 반드시 눈이 많이 와야 됩니다. Hay que nevar mucho esta noche. 그래야 내일 학교 문을 닫습니다. Entonces mañana va a cerrar la escuela. 그래야 내 시험을 내가 안 칩니다. Entonces yo podré tener más tiempo. 그래야 내 시험 준비를 잘할 수 있습니다. Entonces yo podré preparar bien. 그러니까 기도할 때 반드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Entonces nosotros también tenemos que saber a pedir detalladamente a nuestros oraciones. 그 다음에는 이제 죄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Y también nosotros debemos pedir sobre el perdón de nuestro pecado. 이 상태는 이제 영적으로 회복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Es como si fuera restaurar nuestros alma y espíritu. 4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말씀합니다. En versículo 4 dice, "Perdona nuestras ofensas, así como perdonamos a los que nos ofendieron."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Porque Dios prometió cuando nosotros confesamos nuestros pecados, Dios seguramente va a perdonar a nuestros pecados.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Por eso, para ser perdonado, primero hay que saber a perdonar a nuestros prójimos.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성도 한 분이 제 차를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Cuando yo estaba ministrando en Los Ángeles, uno de mis miembros se llevó mi auto. 물론 차가 두 대가 있어서 제 집사람이 타는 차가 있고 제가 타는 차가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 일주일 쓰고 왔다고 해서 쓰십시오라고 드렸습니다. Nosotros, mi esposa y yo teníamos dos autos, el mío y mi esposa. Un día cuando me acerca, necesito usar tu auto durante una semana y yo le di la llave.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차를 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Pasó una semana, pero no regresó.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가져가는 이유. Después de eso, nunca he visto a ese diácono. 그래서 하나님 아 그 사람 차가 필요해서 가져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냥 잘 쓰게 해주세요. 교통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Entonces yo pedí Señor parece que ese Señor necesitaba tanto el auto entonces que usen bien. 그 다음에는 목사님 한 분이 저 북쪽 시애틀에서 내려왔습니다. De repente un pastor de norte vino a visitar. 아니 차 이제 렌탈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목사님 잠깐 제가 며칠 동안만 사용하고 이제 돌아갈 때 비행기 타기 전에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Entonces ese pastor me dijo que mientras yo estoy aquí para alquilar auto gasta mucho. Entonces mientras estoy aquí voy a usar un poco tu auto y al regreso te voy a entregar. 같은 목사니까 그럼 필요하면 쓰십시오. 차를 렌트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목회자들 이제 돈도 좀 우리가 좀 줄이고 그냥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드렸습니다. Es mi compañero de pastor, siervo de Dios. Entonces yo le di la llave. 그랬더니 그분도 차를 가지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Ese pastor también desapareció desde aquel entonces.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아무 소식이 없어서 전화번호가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Entonces él me dejó el teléfono, entonces yo lo llamé. 그 사모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Entonces su pastora contestó. 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김 목사입니다. Yo soy pastor Kim. 그 목사님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계시다 가셨는데 혹시 뭐 연락 왔습니까? 물었습니다. Entonces pregunté si ha regresado su esposo, el pastor. 그때 사모님 하는 얘기가 차를 하나 가지고 오셨네요. 그래. Entonces ella respondió, ah, él ya regresó con un auto. 그 사모님은 어떻게 차를 가지고 왔는지도 모르고 목사님은 저한테 전화 한 마디도 없었어. Entonces su esposo no sabía qué estaba pasando. Ese auto era de quién, ni tenía idea. Pero ese pastor ni me avisó nada.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Entonces me estaba muy triste. 같은 목회자로서 아 내가 꼭 차가 필요한데 차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내가 줄 수 있습니다. Si él podía decir, yo necesito un auto, porque entonces él podía pedirme sinceramente. 그런데 그냥 차 좀 잠깐 며칠 빌려 쓰겠습니다. 그리고 차 타고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Pero él dijo que quiero prestar un ratito, pero después se llevó en su casa. 그런데 그분도 잘 차를 타고 다니는 목회 잘하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Por eso yo también pedí al Señor que haya frutos en su ministerio.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목회자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Entonces, hermanos, los pastores deben saber perdonar.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차를 누가 가져가더라도 용서하시고 잘 타라고 하십시오. Si algún su compañeros conservos se lleva alguna cosa de su casa, perdónalos. 그러 이제 말 없이 차는 가져가지 마십시오. Pero ustedes no lo practiquen. No vayan a llevar auto sin aviso. 다섯 번째 범죄는 우리의 승리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Entonces, en quinto nosotros entramos en etapa de victoria. 여러분 그 4절 하반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고 말합니다. Ahí dice, no nos dejes caer en tentación y líbranos del mal.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의 정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Hermanos, para la gloria del Señor, nosotros tenemos recursos para tener victoria ante tentación y la obra de fuerzas de oscuro. 사탄의 시험이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 Cuando hay tentación, véncelo con el nombre del Señor Jesús.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Debemos vivir para demostrar la gloria del Señor en medio de nuestra vida.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Ese es el contenido, la forma de nuestra oración.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Entonces repetimos. Debemos saber quién es nuestro Dios. 창조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십니다. Él es nuestro creador y salvador.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Y también debemos darle gracias al Señor. 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가정의 교회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Y debemos orar para que la voluntad del Señor sea para todas nuestras vidas diarias.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Para que realice el voluntad del Señor como en el cielo así también en la tierra. 우리의 사역에 우리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Debemos saber pedir al Señor detalladamente nuestras necesidades.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Problema económico 여러분의 건강 문제, problema salud,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problema de los hijos,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Hay que pedir específicamente ante el Señor.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Y perdónalos. 그래야 우리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De esa manera nosotros también seremos perdonados. 그래서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Ahí tendremos la victoria. Debemos orar para que tengamos victoria ante poder de Satanás. 자, 여러분 교재 보게 되면은 우리가 더 효과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열 가지를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Entonces para tener una oración eficaz, yo le di 10 maneras.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Primero siempre alaben al Señor.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Adoren a nuestro Dios. 예배 시간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시오. No solamente en el día domingo en la iglesia, sino en 24 horas debemos adorar a nuestro Dios. 두 번째는 언제나 주님 앞에 깨끗한 목회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Segunda, nosotros debemos tener un testimonio limpio.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Y si nosotros equivocamos, debemos confesar ante Dios.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Debemos tener un corazón puro.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Nosotros tenemos tener interés hacia el ministerio de Dios. 그다음에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Y también hay que dedicarse intercesión para los demás. 여러분 미국에 가시면 파노라마 시티라고 하는 LA 북쪽 도시가 있습니다. En Estados Unidos, en Los Ángeles, hay un ciudad panorama. 그곳에 간 두 대형 교회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Hay dos iglesias bastante grandes en cerca. 하나는 존 맥아더 목사님 목회하시는 커뮤니티 처치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Hay una iglesia se llama Grace Community Church.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Es una iglesia que tiene una buena educación, enseña bien la palabra de Dios. 여기는 조금 이제 좀 보수적이고 성경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방언도 안 하고 찬양도 그렇게 보통 교회처럼 이렇게 드리면서 성경을 많이 이제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Es una iglesia es un poco tradicional, entonces ahí no ora en lengua y alaban una sola adoración así en bien silencio. 근데 가까운 교회 옆에는 바로 이제 Church on the Way라고 하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En cerca de aquella iglesia hay otra iglesia se llama Church on the Way. 이 교회는 예배 시간에 제가 방문했을 때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그러한 교회입니다. Es una iglesia bien abierta, entonces alaban y oran en lengua, es ahí como con todo corazón. 이 두 교회가 교인 수는 다 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입니다. Y los dos iglesias tienen más de 10,000 miembros. 그런데 이와 같이 방언하고 찬양이 강한 이 교회도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Y aquella iglesia que alaban y que oran en lengua también al principio era una iglesia pequeña. 이 목사님이 이제 이곳에 한 3, 40명 모였을 때 청빙을 받았습니다. Y cuando había 30 o 40 hermanos ahí fue invitado ese pastor. 그래서 조그만 교회 목회를 하는데 바로 앞에 길건너에는 침례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이는 침례 교회가 있었습니다. Entonces pero en frente de su iglesia había una iglesia bautista que había miles de miembros. 그래서 자기는 한 수십 명 모이는 교회 목사이고 저쪽에 이제 수천 명 모이는 목사님 그 목사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교제하기가 싫었습니다. 시기가 생겼습니다. Pero ese pastor no quería comunicar con aquel pastor porque tenía celo hacia él. Yo tengo 40, él tiene miles. 그래서 이제 길을 갈 때도 그 교회를 등지고 다녔습니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Entonces cuando caminaba ni se fijaba esa iglesia. 그다음에 LA를 가려고 하면은 그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그 교회 앞으로 가지 않고 돌아가지고 기름을 많이 쓰면서 돌아서 갔습니다. Entonces para ir a Los Ángeles tiene que pasar frente de aquella iglesia, pero no pasó ahí. Se daba vuelta. Y se fue por otro camino. 왜냐면 그 교회 목사님은 자신보다 공부도 많이 안 한 분이고 또 경험도 적은 분인데 큰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Porque ese pastor no tiene buena educación y también es más joven, pero él tiene una iglesia más grande que yo tenía un celo. 그래서 한 번은 그 교회를 지나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 교회를 보지 않고 LA를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했습니다. Y un día estaba yendo dándole vuelta para ir llegar a Los Ángeles, de repente Espíritu Santo le tocó el corazón. 너는 왜 그 교회 목사 와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Por qué tú tienes celo hacia aquel pastor? 너는 왜 그 교회 앞을 지나다니지 않느냐? ¿Por qué no pasas frente de aquella iglesia? 그 교회도 나의 교회다. Esa iglesia también es mi iglesia. 그 목사도 나의 종이다. Él también es mi siervo. 너나 그 교회 목사나 똑같은 나의 사역자고 나의 종이다. Él y tanto tú como él son mismo mi siervo. 오늘부터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라. Desde hoy vos tienes que orar por aquel.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Tienes que orar por aquel pastor. 그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도록 부흥하도록 기도하여라. Para que más haya avivamiento, tienes que orar por el avivamiento de ellos.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 교회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Porque hasta nunca él había orado por aquella iglesia.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Nunca he orado por él.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아. 다 같은 목회자요, 다 같은 교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De ahí comprendió que somos mismos siervos del Señor, comenzó a orar por esa iglesia.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De repente surgió algo interesante.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Comenzó a tener avivamiento en su iglesia. 100명이 되었습니다. De repente comenzó a alcanzar 100. 300명이 되었습니다. 300. 500명이 되었습니다. 500. 1000명이 되었습니다. 1000. 침례교회도 또 3,000명이 4,000명이 되었습니다. Y aquella iglesia también alcanzó 3,000, 4,000. 그다음에 5,000명이 되었습니다. Alcanzó 5,000. 그런데 어느 날 그 침례교회 목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Y de repente un día aquel pastor de iglesia bautista llamó por teléfono. 우리 교회가 너무 부흥해 가지고 우리 건물에서는 더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땅을 하나 구입해 가지고 딴 데 멀리 가서 교회를 새로 신축하고 사역하려고 합니다. Dice que ahora en nuestra iglesia no hay capacidad para aguantar todos miembros, entonces nosotros queremos comprar un terreno un poco lejos. 우리 교회 대지나 건물을 갖다 일반 시장에 내어놓으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Pero en nuestra iglesia actual, cuando nosotros queremos vender, podemos vender con mucho dinero.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교회를 목사님 교회에서 아주 사시면 좋겠습니다. Pero es la iglesia, casa de Dios. ¿Cómo nosotros podremos vender en el mundo? Entonces, usted que compre mi iglesia. 그래서 결국은 이 교회가 그 큰 교회를 샀습니다. Entonces, esa iglesia compró aquella iglesia en precio. 그래서 목사님은 두 교회 건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Muy bajo. Por eso ese pastor podía tener dos iglesias.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10여 년 전에 그 교회 방문했을 때 목사님이 두 교회 예배 시간에 같이 설교합니다. Entonces no sé cómo es ahora, pero 10 años atrás cuando yo visité aquella iglesia, ese mismo pastor estaba ministrando aquellas dos iglesias. 그리고 일부 예배 이제 일부 예배는 이 교회에서 이제 자기가 직접 설교합니다. 찬양인도 하고 설교합니다. En primer culto en su iglesia, primera iglesia. 그다음에 침례교회 건물에 있던 그 교회는 영상으로다가 그냥 비춰서 말씀을 듣게 합니다. Entonces en segunda iglesia a través de vía satélite, entonces con video y es ahí entregaba el culto. 그래서 이제 찬양인도 하고 설교를 이제 다른 건물에서 가기 위해서는 차를 대기했다가 빨리 옮겨서 이제 거기 가서 직접 설교합니다. Y cuando termina el culto, entonces él toma su vehículo y va directamente a aquella iglesia. 다음 주에는 저쪽에서 찬양 인도하고 영상으로 교인들이 찬양 부르고 설교할 때 여기 와서 직접 설교합니다. Entonces, en otra semana, entonces primer culto en aquella iglesia, entonces esa iglesia con televisión y después cuando termina, entonces viene aquí a predicar.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Yo estoy diciendo sobre intercesión.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 목회자를 내 기도하십시오. Entonces, ustedes también que oren por los pastores que están al lado de su iglesia. Por su avivamiento. 목사님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No, nosotros no debemos tener celo hacia nuestros compañeros.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교회 예, 앞에 있는 교회 주위의 교회를 다 부흥시켜 Entonces Dios va a bendecir a nuestra iglesia del frente de al lado toda la iglesia seremos bendecidos.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제가 이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교회 성장 원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ntonces en otro seminario yo voy a decir sobre el poder de la oración por último punto y después vamos a seguir sobre el principio de crecimiento de la iglesia.